아파트 계단 위에 앉아서 회색빛 하늘을 바라본다. 누군가 옆에서 서 있네. 나는 푸르스맨. 도시는 매연에 물들고 하늘엔 잿빛 색깔 미소뿐. 무섭게 달리는 차 속에 나는 푸르스맨. 지금은 새벽 1시 반 술 취한 사람 거니네. 누군가 그리워진